기준에 맞춰볼까 하나의 음정 기준에 맞춰 세븐틴의 스케일은 총 아무래도 조금 특이해도 북을 치고 줄을 튕겨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다 상관없지 이게 클래식 or new 땡도 새로운 조합인 우리 자랑이니까 비트박스와 멜로디까지 믹스앤매치가 특기니까 미쳐야만 정상이 돼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아. 뜨거운 함성 두 배로 서로를 바라본 채로 나팔을 울려 skin up You and I, you and I 아첼레란도 절정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나의 소의 지위에 맞춰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마에스토의 지위에 맞춰 Goodbye 잊지 않고 그 절대 Good life 우리는 세계로 Goodbye 잊지 않고 그 절대 마에스토의 지위에 맞춰 With a more 바꿔다 이렇게 Techno one drop it 뭐든지 가능해 주문해 만들어 드릴게요 잡음에 와 손을 함께 할 때 빌어서 하나 되는 우리 번에 복잡한 음정과 리듬에서도 I'll always be with you 아차라노 절정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마에스트로의 지위에 맞춰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마에스트로의 지위에 맞춰 Good vibe 잊지 않고 가 절대 Good life 우리는 세계로 Good vibe 잊지 않고 가 절대 마에스트로의 지위에 맞춰 리듬은 따따따따 브라스윙은 바빠빠람빠 조화로운 우리 솔로 봐 더 세게 몰아쳐 점점 더 크레센도 마지막 각장에 템포는 아테로 Yeah.